뉴스. 석천 나눔재단에서 2023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와 기초 응용 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 연구 분야로 선정 시 최대 5천만 원의 연구 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천 나눔재단 홈페이지 내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SK텔레콤에서 플라이 AI 챌린저 4기를 모집합니다. 국내외 학사 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자이자 현재 미취업자만 지원 가능하며 재직자 및 자영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SK텔레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계약 직원을 채용합니다. 지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 혹은 졸업 예정인 자 중에서 한글 및 엑셀이 가능한 자만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기간은 10월 10일까지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다음 날, 부산에서 일가족 3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A씨와 그의 아내, 딸이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의 지인 신고로 출동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탕후루 관련 업체 대표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최근 간식류 중에서도 탕후루가 엄청난 열풍이 불자 이에 대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의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지적하면서 왕가 탕후루를 운영하는 김소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12일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교육 관련 수능 출제 위원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 등을 과장해 부당 광고를 한 9개 학원 및 교재 출판사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의 19개 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중 7개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 광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펍스 뉴스 10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